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도 국동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세토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철호 목사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능력 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과 순종의 능력입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리 능력으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밖에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미약하지요. 하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됩니다. 세상 어떤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에 비교할까요?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첫 순서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를 듣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탕자처럼 찬양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내 평생 살아온 길 찬양을 듣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영석 낭독과 칭송 중국어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영석 낭독 사명을 들려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세요. 연속 낭독 4차원 믿음으로 2만여 명을 죽게 인도한 박철록 지음 사명 75번째로 낭독의 고은정입니다. 나는 통기 지역을 샅샅이 돌아보며 어느 정도 현장 상황을 파악한 다음 전도에 돌입했다. 이 지역은 무슬림들의 성향이 몰라댁 지역보다 더 살벌해서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면 또 마귀의 역사가 거세게 일어날 것이 뻔했다. 거룩 찾고 체면 찾고 비리비리하게 선교했다가는 맞아 죽을지도 몰랐다. 주님께서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다.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사나운 악어 같고 이리 같은 이들 무슬림들 속에서 선결하기 위해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우리 사역자들은 지역 사람들이 내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내게 대한 소문을 전략적으로 퍼뜨렸다. 브라더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대단히 좋은 외국인이다. 또 막강한 힘이 있어서 지역 경찰서장도 겁내고 내무부 장관까지도 모두 겁내는 사람이다. 나는 이 소문에 걸맞게 지역 무슬림들을 대할 때 사자와 같이 담대하고 당당한 태도를 취했다. 이 작전은 계획대로 잘 먹혀 들어갔다. 내가 전도를 다녀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거나 회방하지 않았다. 나는 전도의 한 방법으로 주일마다 사람들을 초청해 닭죽을 주는 계획을 세웠다.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 힘들어하므로 쌀 전도를 하면 좋겠지만 나 역시 형편이 여유롭지 않아 생각 끝에 닭죽으로 정했다. 자고로 물고기든 사람이든 떡밥을 좋아하므로 이를 듬뿍 뿌려야 도망가지 않고 달라붙는 법이다. 전도가 어려운 것은 인색함으로 하기 때문이다. 거저 먹겠다고 무작정 달려들어서는 안 된다. 프로 낚시꾼은 떡밥을 아끼지 않는다. 우리 교회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닭죽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모두 빈 접시를 하나씩 들고 교회로 오세요. 이 홍보를 들은 지역 무슬림들이 3천여 명이나 교회에 왔다. 나는 놀라고 신바람이 났다. 아무리 인구 밀집 지역이고 빈민가라고 하지만 닭죽 한 그릇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줄은 몰랐다. 300인분을 끓일 수 있는 가마솥을 10개 준비해서 쌀과 물을 붓고 1kg짜리 닭을 한 마리씩 넣고 4시간을 푹 끓였다. 노글노글한 것이 기가 막힌 닭죽이 됐다. 나는 군중에게 닭죽을 배급하기 전에 오누스탄을 해야 한다고 말한 뒤 예배를 드렸다. 마음껏 복음을 전한 후에 사람들에게 닭죽을 나눠줬다. 3,000명 줄을 세워놓으니 교회 앞마당에 가득 차고 대문 밖까지 줄이 이어졌다. 접시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솥단지를, 어떤 사람들은 큰 고무대야를 가져왔다. 접시를 가져온 사람들은 한쪽 방만 퍼주면 되는데 솥단지를 가져온 사람은 한쪽 방으로는 어림이 없고 서너 쪽 방은 퍼주어야 겨우 밑에 깔렸다. 큰 고무대야는 대여섯 쪽박을 퍼주어도 바닥에 깔릴 듯 말 듯 했다. 접시를 가져온 사람은 한 쪽박 얻어먹고 솥단지를 가져온 사람은 서너 쪽박 얻어먹고 컨대야를 가져온 사람은 대여섯 쪽박을 얻어먹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던 것이다. 이 진리의 말씀을 새삼스럽게 깨달은 후부터는 나도 컨대야 믿음을 가지고 찢어지든 말든 입을 있는 대로 크게 벌렸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입을 있는 대로 크게 벌리는 믿음, 이것이 4차원 믿음이다. 아무리 죽을 퍼줘도 도대체 줄이 줄어들지 않아 가만히 살펴봤더니 사람들이 죽을 받아서 집에 가져다 놓고 또 다른 그릇을 들고 와서 다시 줄을 섰다. 죽을 나누어 주다가 해가 질 것 같아 교회 대문을 닫았다. 그랬더니 대문 위로 죽그릇을 주고받았다. 수많은 사람이 사생결단하고 대문 이쪽 저쪽에 붙어 밀고 당기며 그릇을 넘기고 받는 바람에 대문이 부서지게 생겼다. 정말 못 말리는 사람들이다. 닭죽을 쏘 3,000명에게 나누어 주며 복음을 전하는데 15만 원이 들었다. 이 돈을 들여 3,000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에 또 있겠는가? 이것을 볼 때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권이기는 하지만 황금어장인 것만은 분명하다. 나는 닭죽 전도로 큰 재미를 본 후 매주 3,000 닭죽 전도 사업을 실행했다. 수많은 사람이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 몰라댁 통기 교회에서 매월 수백 명씩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학교 마당에 천막을 치고 전도 집회를 열어 아이들에게 주먹만한 빵 한 개씩을 나누어주며 전도했더니 매주 주일 학교에 1,000명 남짓 나왔다. 3,000 닭죽 전도 사업 한 달 만에 미천이 떨어졌다. 눈에 훤히 보이는 고기를 떡밥이 없어서 못 잡는 것처럼 몹시도 애가 탔다. 나는 주님께 기도했다. 주님, 15만 원이면 3,000명한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게 모두 돈인데 왜 저는 돈 15만 원이 없어서 전도도 못합니까? 저도 가난한 자들을 막고 도와주고 전도 한번 해보게 돈을 주옵소서. 연속 낭독 4차원 믿음으로 2만여 명을 죽게 인도한 박철록 지음 사명 76번째로 낭독의 고은정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뒤따른다. 앞에서 밝혔듯이 통기 지역은 전통적으로 이슬람교가 성한 지역이었다. 지역이 술렁거렸고 우리 교회에서 불과 50m, 100m 거리에 있는 모스크들의 후줄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대낮에 후줄 3명이 교회로 찾아왔다. 그들은 대문에서 출입을 제지하는 우리 경비 사역자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이 무슬림이냐 크리스천이냐? 우리는 크리스천이요. 왜 무슬림이 크리스천으로 개종을 했지? 갑자기 그들이 화를 내며 경비 사역자 두 명의 목에 칼과 권총을 들이대고 위협했다. 네 놈을 죽여버리겠다. 나는 이런 일에 대비해서 그동안 몰라댁에서 무슬림들과의 몸싸움에 잘 훈련된 맷집 좋고 믿음이 좋은 담력센 경비사역자들을 이곳 통기교회로 발령을 냈었다. 이미 몰라댁에서 공갈 협박을 많이 받아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만큼 담대해진 이들은 겁내지 않고 대들었다. 죽이려면 죽여. 크리스찬이 되는 건 우리 마음이야. 우리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 너희는 우리 이슬람교를 망가뜨린 나라의 역적이니까 죽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귀도 새도 모르게 죽을 줄 알아라. 그들은 이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피터지는 전쟁이 또 시작된 것일까? 서슬시 퍼런 무슬림들이 무섭다고 계속 물러설 수는 없는 법이다. 매도 일찍 맞는 것이 낫다고 몰라댁에서 그랬던 것처럼 나는 모든 것을 각오했다. 하지만 또 얼마나 많은 개종자가 매를 맞고 핍박과 환란을 당할까 싶어 한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긴장이 되고 숨이 막혀왔다. 주님, 통기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개종한 교인들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그들을 암탉이 새끼를 날개 속에 숨긴 것처럼 주님 품에 숨겨 주시옵소서. 나는 매일같이 강력하게 기도했다. 밤에는 교회에 경비 사역자 두 명만 있어서 특별히 이들의 안전을 주님께 부탁했다. 어느 날 밤에 교인들이 모여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지역 무슬림 열댓 명이 교회로 쳐들어왔다. 기도회가 중단됐고 모두 무서워서 덜덜 떨고만 있었다. 무슬림들은 교인들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했다. 그때 갑자기 수많은 사람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다름 아닌 우리 통기교회 주변에 살고 있는 빈민들이었다. 우리 교회는 빈민과 한복판에 있어 교회 건물 사방으로 수많은 오두막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이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회방하러 온 자들에게 맞섰다. 너희는 왜 교회 와서 이 사람들 해치려고 해? 어? 당장 꺼지지 못해? 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모두 신발장을 벗어서 다짜고짜 때리려고 다가갔다. 회방꾼들은 뒤로 물러났다. 이 교회와 학교에서 우리 무슬림들을 크리스천으로 개종시킨단 말 듣고 우리가 이들을 심판하려고 왔다. 그런데 왜 너희 끼어들어서 방해를 하는 것이냐? 너희는 누구 편이야? 우리 무슬림 편이냐? 크리스천 편이냐? 우리는 이 교회 편이다. 이 교회가 여기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한테 쌀을 주고 옷도 주고 밥도 주고 학교를 세워서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도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른다. 너희처럼 잘 먹어서 뱃속에 밥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매일 알라 알라 하지만 알라는 무슨 놈의 알라. 우리에겐 아무것도 아니야. 이 교회가 문 닫으면 너희가 우리 굶주린 배를 채워주고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시켜줄 거야? 그럴 자신 있으면 한번 대답해봐. 이렇게 다고치자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 자신도 없으면서 여긴 뭐 타러 왔냐? 깡패지 타러 왔냐? 이 동네 사람들 다 무슬림이지만 우리를 도와준 적이 없고 정부도 도와주지 않고 내버려두는데 지금 이 교회가 우리를 도와준다. 그 누구도 이 교회를 여기에서 드러낼 수 없어. 우리가 지킬 것이다. 그 누구든지 이 교회와 학교를 회방하는 자들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당장 여기서 나가. 안 나가면 슬리퍼 짝으로 따귀를 때려버리겠다. 모두 슬리퍼를 벗어들고 덤벼들자 무슬림들은 겁을 집어먹고 도망갔다. 이 나라에서 제일 큰 수치는 아줌마한테 슬리퍼 짝으로 따귀를 얻어 맞는 것이다. 회방꾼들이 모두 간 뒤에 그들은 우리 교인들에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주겠어요. 내일 당장 호루라기를 사서 밤에 누가 회방하러 오면 호루라기만 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달려와서 막아주겠어요. 나는 간밤에 있었던 이 일을 전해 듣고 주님께 감사드렸다. 그 후로 무슬림들이 밤에 쳐들어오면 우리 경비 사역자들은 지체하지 않고 호루라기를 불었다. 그러면 한밤중에라도 빈민과 사람들이 무더기로 몰려와 회방꾼들을 번번이 쫓아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희한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모사에 능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한다. 우리 대장 되시는 주님께 빈민가 아줌마 부대를 일으켜 방패가 되게 하실 줄은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참으로 오묘하신 주님이시다. 연속낭독 4차원 믿음으로 2만여 명을 죽게 인도한 박철록 지음 사명 76번째로 제작 김대훈 낭독 고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찬송을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친송 중국어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친송 중국어.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쉽게 배우고 가뿐하게 말하는 중국어 친송 중국어의 안태정입니다. 칭송 중국어는 간단한 중국어 회화는 물론이고요. 교회와 선교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언니 선생님도 니하오. 니하오, 아老师. 大家好. 오늘도 즐겁게 배워요. 네, 그럼 우리 칭송 중국어 파이팅 하면서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 또 어떤 표현일까요? 오늘의 표현을 들어보세요. 신예수. 信耶稣， 信耶稣， 信耶稣。 네잘들어보셨죠오늘배울중국어는예수님을믿어요라는말이에요우리가교회와선교지에서도활용할수있는중국어를배우고있기때문에예수님을믿다라는이표현은정말꼭알아두셔야될것같아요중국어로믿다라는단어는우리한자어믿을신자그대로쓰시고요발음은위에서아래로뚝떨어뜨리시면서신이렇게얘기해주시면돼요자그리고예수님이라는단어는예수이렇게하는데우리한국사람들얘기하는예수와발음많이비슷해요그러면우리왕선생님과함께연결해서예수님을믿다라는표현한번연습해볼까요 신예수 신예수 신예수 신예수 네잘하셨어요우리꼭외워두셨다가중국사람들전도를하거나아니면중국으로선교를가실때활용하시면정말좋을것같아요그러면물어볼때는예수님믿으세요라는표현을중국어로는신예수마니신예수마끝에마붙여서얘기해주시면되겠죠그럼왕선생님물어봐야겠네요네왕老师네니신예수마 当然당연하죠我信耶稣네안老师你呢 아네 안선생님맞네요 네우리왕선생님믿으신다고하셨고저도그렇습니다我也信耶稣저도예수님믿습니다 자그럼오늘배운표현을우리중국사람들은어떻게얘기하는지중국인들의대화로한번들어볼까요 你信耶稣吗 我信耶稣 你信耶稣吗 我信耶稣 네칭송중국어오늘은여기서인사드리도록할게요지금듣고계시는방송은극동방송서울홈페이지나팟캐스트로도다시들으실수있고요페이스북에칭송중국어를검색하시면오늘배운표현자료도함께보실수있으십니다그럼다음시간에만나요 짜요짤见 그리스도께서도한번죄를위하여죽으사의인으로서불의한자를대신하셨으니이는우리를하나님앞으로인도하려하십니다육체로는죽임을당하시고영으로는살리심을받으셨으니베드로전서3장18절말씀입니다 매일이시간에는전 KBS 앵커신은경권사의조선어성경난독을보내드립니다은혜로운시간보내시길바랍니다 사무엘상8장사무엘은나이가많아지자두아들을사사로임명하여이스라엘을다스리게하였다맏아들의이름은요엘이요둘째아들의이름은아비야였다이들은부엘세바에서이스라엘을다스렸다그런데사무엘의두아들은아버지의길을따르지않고제이속만차려뇌물을받고는법대로다스리지못하였다그러자모든이스라엘장로들이한곳에모여라마로사무엘을찾아가건의하였다당신은이제늙고아드님들은당신의길을따르지않으니다른모든나라처럼왕을세워우리를다스리게해주십시오사무엘이우리를다스릴왕을세워주시오하는말을듣고마음이언짢아여호와께기도하니여호와께서사무엘에게이르셨다백성이하는말을그대로들어주어라그들은너를배척하는것이아니라나를왕으로모시기싫어서나를배척하는것이다그들은내가애굽에서데려내온이후이날이때까지나를저버리고다른신들을섬기며그런짓을해왔다너한테도지금그렇게하는것이다그러니이제그들의말을들어주어라그러나엄히경고하여왕이그들을어떻게다스릴것인지를알려주어라사무엘은왕을세워백성에게여호와께서하신말씀을낱낱이일러주었다 사무엘은 이렇게 일러주었다. 왕이 너희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알려주겠다. 그는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대나 기마대에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다. 천인대장이나 50인대장을 시키기도 하고 그의 밭을 갈거나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보병의 무기와 기병의 장비를 만들게도 할 것이다.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게도 하고 요리나 과자를 굽는 일도 시킬 것이다. 너희의 밭과 포도원, 감람밭에서 좋은 것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곡식과 포도에서도 10분의 1 세를 거두어 자기의 내시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의 남종, 여종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좋은 소와 나귀를 끌어다가 부려먹고 양떼에서도 10분의 1세를 거두어 갈 것이며 너희들마저 종으로 삼으리라. 그때 가서야 너희는 너희들이 스스로 뽑아 세운 왕에게 등을 돌리고 울부짖겠지만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주었건만 백성은 여전히 고집을 부렸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을 모셔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다스려줄 왕,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를 이끌고 나가 싸워줄 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주어라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모두들 자기의 성읍에 가 있으라고 일렀다. 멀잖았네 어둠 속에 잠자도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 다른 일어나라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군 일어나라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군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을 물러가고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군 일어나라 달리다군 일어나라 달리다 곰 찬양이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복된 하루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진행의 강초로 목사였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내 연약함 간구하였더니 나의 상한 마음 나의 모든 고통을 위로하시며 말씀하시네. 내 상처를 아시는 주님께 내 아픔을 간구하였더니 나의 깊은 상처 나의 모든 슬픔을 위로하시며 말씀하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의 약함을 이미 내가 아노라. 상처를 아시는 주님께 내 아픔을 간구하였더니 나의 깊은 상처 나의 모든 슬픔을 위로하시며 말씀하시네. 그네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의 약함을 이미 내가 아노라. 그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의 약함을 이미 내가 아노라.